Christmas, Happy New Year. 흔한 인사 속에서, 흔한 일상 속에서, 특별한 일도 없이, 설레는 일도 없이, 그렇게 보내는 게 쓸쓸할 때. 어느새 너 내 맘에 들어와. 얼어붙은 맘을 조용히 두드리네. 살갑게 다가와서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한 미소로 날 감싸주네. 따스하게 날 녹이는 그대여, 추위 속에 떨리는 내 몸도 그대 온기에 봄이 된 것 같아, 모두 가진 것 같아. 결같이 웃음 짓는 너, 추운 겨울 속에서 큰 희망이 돼주네. 아침을 맞이할 때 힘이 나게 만드는 너에게 유일한 태양이고 싶어. 흰 눈이에 그대여, 추위 속에 떨리는 내 몸도 그대 온기에 봄이 된 것 같아, 모두 가진 것 같아. 사랑하는 한 사람, 그게 너야. 추위 속에 떨리는 내 몸도 그대 온기에 봄이 된 것 같아, 모두 가진 것 같아. 된 것 같아, 모두 가진 것 같아.